오너라 업고 노자 이리 오너라 업고 노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무래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랴드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드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맥정을 다르르르르르 무엇이는 말라버리고 붉은 점 웃봉떠 반간 진수로 먹으랴드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드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드냐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주명사탕 해와탕을 주랴 안배도 내 사랑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드냐 저리 가거라 뒷대를 보자 이 길이 오너라 앞대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방긋웃어라 입속을 보자 매도 내 사랑아 Oh,